HUBS. Mogyure Olympus. 오늘도 올림푸스 신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은 그나마 살짝 기온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후덥지근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기온이 무려 30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앞으로 더 더워질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쪄 죽을 것 같아요. 5월인데도 이렇게 더우니 7월과 8월 한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만 됩니다. 이런 더운 날 시원한 물에 퐁당, 다이빙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직 종강하려면 한 달이 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우울한데요. 이번 여름이 지난해보다 유독 더 덥다는 뉴스가 많아서 종강 후에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과 관련된 신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답니다. 누군지 바로 떠오르시죠? 네, 바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그럼 오늘의 더위를 날려줄 상쾌발랄 시원한 노래 먼저 듣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태연의 스타라이트. 그리스 로마 신화 속 3세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작은 형으로 제우스 6남매 중 다섯째인데요. 같은 핏줄답게 포세이돈도 제우스 못지않은 바람둥이랍니다. 수많은 여자들과 연애를 즐기고 다닌 포세이돈은 잠깐씩 만났던 여자들은 더 많지만 정식 아내만 세워도 무려 3명이나 된답니다. 포세이돈의 정식 아내는 가이아, 데메테르, 암피트리레 총 3명인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첫 번째 아내인 가이아가 포세이돈의 할머니였다는 거죠. 역시 신들의 사생활은 우리 인간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군요. 현대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끔찍한 결혼이지만 뭐 신들은 우리와 많은 부분이 다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해봅시다. 그런데 포세이돈은 자신의 할머니와 결혼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사생활을 즐겼던 신이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정식 아내 말고도 마음에 드는 여자들하고 종종 놀러다니며 문란한 생활을 즐기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슬하에 둔 자식들도 제우스 못지않게 많은 신이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희대의 바람둥이로 제우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 그늘에 가려진 또 다른 바람둥이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네요. 하여튼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너무 도덕 없는 거 아닌가요? 다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번 혼내버려야겠어요. 에이브릴 라빈의 걸프렌드. 바람둥이로 유명한 포세이돈이지만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제우스의 자식들이 모두 유명한 영웅이나 인기 많은 신들인 것과 달리 포세이돈의 자식들은 대부분 흉측하고 포악한 괴물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세이돈은 자기의 자식들을 지극정성으로 길러냈답니다. 자식 지킴이 포세이돈은 자기 자식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응징했는데요. 어느 날 안드로메다의 공주의 어머니인 카시오페이아 왕비가 포세이돈의 자식들은 다 무섭기만 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험담을 하자 바로 카시오페아의 나라인 에티오피아에 찾아가 홍수를 일으키고 에티오피아를 파괴해버리죠. 말 한마디에 나라까지 망해버린 카시오페이아. 무척 힘들었겠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포세이돈은 카시오페이아의 딸인 안드로메다가 얼마나 잘났기에 카시오페이아 왕비가 자신의 자식들을 욕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잘못은 카시오페이아 왕비가 한 건데 괜히 안드로메다 공주한테도 화풀이를 하죠. 열받은 포세이돈은 안드로메다 공주에게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에게 시집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포세이돈의 자식들 한번 뒷담화했다가 딸도 괴물에게 빼앗기고 날아다 잃고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 같긴 하네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살짝 엇나간 부성이긴 하지만 포세이돈이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역시 아무리 무섭고 흉악한 괴물이라고 해도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바라보아 바라보아 악동규지선의 200% 사랑해 내 본능이 고백 빨리 하라 hey. 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쟁자 Yes I'm a soldier For you Sweet 멘트 장전 발사하기 전에 제군들이 불었나 Yes 완전 간장 붕장 콩장장 이곳은 강콩장장 Yeah I'm ready 아침이 깨는 소리 more warning 바람들은 make time more horny 춤으로 가는 달빛을 let it go 여물어 가는 romance 꿈꾸고 Hey baby it's coming new day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it's come on love see 아무래도 이거는 이거는 나를 보아 나를 봐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난 스트로베리처럼 베리베리 상큼한 사람 돈 워리워리 어리버리한 그대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주위 밤낮을 걸으며 너 지켜주 너와 달리 그들은 자키를 과시하지만 배드가 잊혔다가 일어나 잠꼬대로 돈을 쳤네 아침이 깨는 소리 모닝 바람들은 makes harmony 저물어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꿈꾸고 hello 어디 가는가 아니 I'll be there 네가 있는 그 거리 아직 우리 사이 서먹해도 그래도 try는 해봐야지 날 알아줘 It knows me L-O-V-E Be bad girls and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upid of us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처음이야 이런 기본 멈추지 못하겠어 막 넘쳐 누가 잠가 놓은 듯 내 입은 네 앞에서 오물조물 안 열려 내 부름의 뒤를 돌아본 내 두 눈을 보니 Ooh, oh, oh, oh, oh. See you tomorrow Oh baby it can be ever like this Someone help me 내 맘을 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난 널 좋아하는데 모든 걸 담은 이 눈빛이 걸 증명해 It must be L-O-V-E Be bad girls and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in real 여러분이 포세이돈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해도 무서운 괴물이라면 저는 도망다닐 것 같아요. 누가 내 자식들을 욕하고 있다면 괜히 더 기가 죽어서 모른 척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제가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포세이돈처럼 멋있는 부모님이 되기엔 전 아직 어리다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포세이돈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정말 참된 아버지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엄청나게 특별한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시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시죠. 진짜 올림푸스 신 못지않은 대단한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비록 저는 포세이돈처럼 대단한 부모가 될 자신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포세이돈 못지않은 대단한 어버이가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유의 하루 끝 Monday, better day 처음처럼 설레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알잼미신.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현대에도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모티브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장르뿐 아니라 패션과 뷰티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속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뷰티와 관련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한 제품을 찾아왔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향수입니다. 홍콩의 한 향수 브랜드에서 올림푸스 신들을 모티브 삼아 만든 향수를 출시했는데요. 태양의 신 아폴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지의 신 데메테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까지 총 4명의 신이 향수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 향수들은 3D 디자인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도 신화적인 느낌을 더해주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특히 포세이돈을 모티브로 한 향수는 패키지 디자인의 늠름한 포세이돈 사진과 보기만 해도 시원한 향이 날 것 같은 블루 컬러가 소장 욕구를 뿜뿜하게 한답니다. 요즘 여름맞이해서 새 향수 찾고 계시는 분들은 향은 어떤지 체크해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한번 여러분의 주위도 잘 살펴보세요. 분명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곳에 신화 속 인물들이 숨어 있을 거랍니다. 트와이스의 Fancy. 시작이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 포세이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5월이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포세이돈의 부성애를 생각해보며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바람둥이로 악명 높은 포세이돈도 본인의 자식들은 무척이나 사랑했듯이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주고 계신답니다. 그 사랑의 보답으로 여러분도 오늘은 집에 가서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씩 전해보고 부모님과 따로 사시는 분이라면 전화라도 한 통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도 오늘은 용기 내서 꼭 사랑한다는 말 부모님께 전해봐요. 매일 부끄럽고 오그라들어 망설이게 되는 말이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걸 핑계삼아 살짝 해보자고요. 분명 부모님께서도 여러분이 다가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신화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H. UBS